전국 농군민 일꾼들과 처급 선전 일꾼들이 백두산 지구 혁명 전족지 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답사 행군대 출발 모임이 2일 양강도 해산시에 있는 버천부 전투 승리 기념탑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버천부 전투 승리 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뜻깊은 선군절을 계기로 진행되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족지 답사를 통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참된 일꾼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인군 대원들은 륙사의 땅 보천보를 향해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